Oh my god, 타이밍이 참 얄미워. 오늘 같은 날 마주쳐. 이게 뭐야? 머리는 엉망인데 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. 모른 척 지나가자.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. 뒤헤엄치듯 멀어지는 너. 또물 보라를 일으켜. 또 물보라를 일으켜.